보는 거야. 할 수 있는 게 다 이것뿐이라서 머물고 싶어, 더 꿈꾸고 싶어. 그래도 말이야, 떠날 때가 됐는걸. Yeah, it's my dream. It's my dream. 온통 사쳐 두성이겠지. 행복했던 시간들이 내게 물었어. 넌 너 정말 괜찮은 거냐고. Oh no. 그 대답해서 아니 나는 너무 무서워. 그래도 여섯 송이 꽃을 손에 꼭 쥐고 난 걷고 있을 뿐이라고. Oh no.